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최근 미 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 11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위한 정세통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모임에서 한송열 외무성 부상은 미중앙정보국과 공모 결탁한 괴뢰 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테러 음모 행위를 극비밀리에 추진시켜온 데 대해서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테러 광신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진문개버릴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제와 괴뢰 육족 패당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는 제2, 제3의 특대형 범죄가 또다시 시도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조건에서 미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을 비롯한 음모와 모략의 속을 이 세상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우리식의 반테러 타격전은 즉시에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개시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인 미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과 같은 살인 악마 집단이 존재하는 한 테러의 공포가 없는 세상은 한갓 꿈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세계의 선량한 평화 애호 인민들이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가준 모략과 전횡 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특대형 테러 음모 행위에 대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에 리해를 표시했습니다.